있어. 난 그냥 너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도 난 그냥 너라고. 이미 너는 다른 사랑이겠지만 할 수가 없어. 다시 돌이킬 수 없어. 눈빛이 뜨거워간 순간에 가슴 깊은 모습 어떤 순간에 미련 없이 바로 너를 선택했어. 너라고 나는 너.